조금씩 고이는 빗물이 우리 함께 했던 날이에요. 거리에 거리에 모든 발걸음이 사실 너에게로 향하네요. 멀리에 있어도 나 언제까지나 우리 함께 있다 믿을게요. 어떤 날을 기억과 어떤 날을 우리가 또 쏟아지네요. 또 쏟아지네요. 조금만 더 나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. 바라만 보네요 내 기억 속에서. 그래도